남조선의 6월 민주항쟁 계승 사업회, 민주주의 국민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19일 서울에서 6월 민주항쟁 30년 사업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발언자들은 다음 해에 6월 항쟁 30년이 되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모두가 덜쳐 일어나 제2의 6월 항쟁의 길을 열어나감으로써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유신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박근혜 일당의 부정부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야권의 울타리를 벗어나 여당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역적 패당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